하세요. 잘 있어요. 눈물에 기저 기운다. 한 마른 피난 살이 소름 더 많아.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 집에 잊지들 말고 한두 자 범 소식을 전해주소.